50 languages. 40. 마흔. 마흔. الاتجاه الصحيح. 길 묻기. 길 묻기. عفوا. عذرا. 실례합니다. 실례합니다. بإمكانك مساعدتي؟ 좀 도와주시겠어요? 좀 도와주시겠어요? أين أجد مطعما جيدا؟ 여기 좋은 식당이 어디 있어요? 여기 좋은 식당이 어디 있어요? انعطف على يسارك عند الزاوية. 저 코너에서 좌회전 하세요. 저 코너에서 좌회전 하세요. ثم سر قليلا على طول. 그런 다음 한참을 직진하세요. 그런 다음 한참을 직진하세요. وبعد 100 متر على اليمين. 그런 다음 오른쪽으로 100m 가세요. 그런 다음 오른쪽으로 100m 가세요. بإمكانك أن تستقل الحافلة أيضا. 버스를 타도 돼요. 버스를 타도 돼요. أو يمكنك أيضا أخذ الحافلة الكهربائية. 전철을 타도 돼요. 전철을 타도 돼요. وبإمكانك أن تسير خلفي. 제 차를 따라와도 돼요. 제 차를 따라와도 돼요. كيف أصل إلى ملعب كرة القدم؟ 축구장에 어떻게 가요? 축구장에 어떻게 가요? عبر الجسر. 다리를 건너세요. 다리를 건너세요. عبر النفق. 터널을 지나세요. 터널을 지나세요. سر حتى الإشارة الضوئية الثالثة. 세 번째 신호등이 나올 때까지 가세요. 세 번째 신호등이 나올 때까지 가세요. ثم انعطف بعد الشارع الأول نحو اليمين. 그런 다음 오른쪽에 처음 길로 들어가세요. 그런 다음 오른쪽에 처음 길로 들어가세요. واستمر مباشرة حتى التقاطع القادم. 그런 다음 직진해서 다음 사거리를 지나세요. 그런 다음 직진해서 다음 사거리를 지나세요. عفوا كيف أصل إلى المطار؟ 죄송하지만 공항에 어떻게 가요? 죄송하지만 공항에 어떻게 가요? الأفضل أن تستقل قطار النفق. 지하철을 타는 것이 가장 좋아요. 지하철을 타는 것이 가장 좋아요. تابع السفر حتى المحطة النهائية. 그냥 마지막 역에서 내리세요. 그냥 마지막 역에서 내리세요.